조선에서 수많은 과학연구 성과들이 이룩되어 현실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석탄공업 부문에서 개발한 세용의 축전지식 결유전차는 석탄 운반 능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평양시 만경대구역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명한 전류 안정화 기술은 수많은 단위들에 도입되어 나라의 전기 절약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도시생활 오수의 재자원화 기술을 개발해서 현실에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대학의 교원연구사들을 비롯해서 교육부문의 일꾼들과 교원연구사들은 수백 건의 가치 있는 정보와 성과들을 평양초등학원을 비롯한 여러 교육단위들에 도입했습니다.